경연우 논술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다섯 돌세 즈음하여 11일 노동신문은 경연우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둘이에 더욱 굳게 뭉쳐 주체혁명 여부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